평양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,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태양절에 점하여 러시아 하바롭스크 변강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